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.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창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자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